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당을 지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진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경계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하고 또한 이단 세력의 도전들 역시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뭐 그중 하나가 바로 당을 짓는 그러한 일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이라는 위대한 양육과정으로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위에 공헌하셨지만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제자훈련 한 사람과 제자훈련 안 한 사람으로 구분지어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회를 볼 때 당신이 목회하시던 그런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그 어떤 것 때문에 계급화되고 끼리끼리 당짓는 일이 지속된다면 아마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경성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은 자들,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8절 말씀에 당을 지어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당을 짓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당을 짓는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죄를 짓는 일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당을 짓는 일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8절 말씀을 같이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네? 제가 한 1분을 다시 시간을 드릴까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을 짓게 되면은 진리를 좇지 아니하게 되고 진리를 좇지 아니함으로써 결국은 불의를 따르게 됩니다. 당을 짓는 것은 분명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서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경우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당 짓는 문제를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으로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였지만 왜 그렇게 교회에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을까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일임을 알고 심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에만 의지하여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적인 유대인들은 마치 개처럼 거룩한 것을 모르고 행악하는 그런 자들이고 할례 역시 의미는 다 빼앗기고 형식적으로 육체의 할례만 행하니 할례의 은혜와 축복을 손상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확하게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할례의 은혜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한마디로 진리의 해를 입히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한 그 부류로서 에베소 또한 버가모 지역에 있던 그런 이단 세력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육체적인 것을 자기의 수욕대로 행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도 믿지 않고 했던 그런 이단 무리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자 할 때에 교회는 그 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니골라 당이 당을 지어서 분쟁하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당을 짓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을 다 물리치고 또 이렇게 칭찬 듣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들도 당을 짓는 일을 삼가 조심해야 되지만 혹여 당 짓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당 짓는 무리들을 칭찬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로마서 2장 28절에 나오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하고 같은 그런 무리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주저없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동아리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당이죠. 예,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을 짓는 일은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죄를 짓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교리 중심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와 출신, 성본 이런 중심이니 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 있다면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 믿고 또 우리 각자는 그런 당 짓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 짓는 것을 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 짓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한 가지로 가지되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 열심 있는 마음으로 서로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당을 짓는 자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육체 일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또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거기에 나오는 육체 일이 어떠하냐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당짓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반면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한 말씀처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이 열매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럽고 귀한 열매들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이 귀한 열매들을 맺히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당짓는 일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경계하면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하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지로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같이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며 살게 하시어 결코 나누지 않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 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권세 잡으려 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겨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당을 짓는 무리들을 아버지 어미 경계하게 해주시고 이를 잘 아버지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교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듣는 교회들 칭찬듣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